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어. 마치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슬픈 사람처럼 남 돌아보질 않았지. 그저 앞만 보고 가면 내 앞엔 아주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. 아주 멀리로 떠나올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를 난 서성댔지. 이제는 돌아가려 해도 다시 갈 수 없는 건 어느덧 나의 그 방황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. 그저 생각.